어둠 속에서 숨 죽여 우는 이 그것밖에 못해 네가 없으니까 함께했던 시간만큼 계절이 지나가면 잊혀진다 해도 그래도 너 아직은 너 못 보내니까 모두가 떠나도 너는 남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처럼 너를 찾는 날 보며 후회하고 다시 무너지고